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1월 28일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이 군총 앞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미국에만 리익을 가져다주는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